아침에 틀어 튀어나온 실밥이 참 거슬리네. 잘라버리면 그만이지만 또 잊어버리고 이뻐버리겠지. 구석에 처박혀 웅크리고 누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바랐다가 난 이렇게 묻혀지겠지.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간다. 생각하지 말고 난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. 난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. 미간에 산이 생기면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가. 난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. 난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.